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겹다.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겹다. 삶에 지치면 길을 잃고 지치면 친구가 되어줄 그댈 만나 기대어 가라. 가보자. 올라 가보자.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